밤을 갈라 나의 창을 두드려주길 약해지는 마음 틈에 머물러주길 색이 변하는 하늘 아래 수평선 넘어 낯선 곳에 가슴 속을 가득 채운 그 빛을 향해 어둠 속에서 만난 태양이여 불꽃처럼 너 맘에 피어났어 더는 내게서 사라지지 마라 기다려 나 언덕을 달려 바람 위로 두 팔을 크게 벌려 Falling Rise 온몸이 타재가 돼버려도 날개를 더 펼쳐 Flying Rise 발자국이 남지 않은 대지의 끝에 저 손을 높이 뻗어 잡을 수 있게 더는 걸어서 갈 수 없어 이젠 방법을 알 것 같아 타오르는 열기 속에 나를 던질게 어둠 속에서 만난 태양이 손을 뻗으면 한 발 멀어졌어 나를 위해서 사라지지 마